들리는 블로그 취중 잡담. 안녕하세요. 취중 잡담 진행을 맡은 아빠 투툼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아빠 투툼이 살고 있는 동네 고등학교 학생 중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하네요. 그 학교는 현재 휴교가 된 상태고 지금 아빠 투툼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대사회가 정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메르스 덕분에 동문을 더 꼭꼭 닫고 그렇게 살면서 더 사회가 개인화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른 메르스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더욱 활기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2015년 6월 18일 새벽 12시 48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들리는 블로그 취중잡담 시작합니다. 주석, it's my time to shine. 한치의 부끄럼도 없어 Believe my wife yeah. Hip-hop 언제나 She's my wife 영원히 편함 없어 그녀에 대한 사랑 최고로 값진 거 항상 가까이에 최고로 값진 너 항상 내 자리에 두고 싶어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You're the only one 인생을 흔들어 놓은 유일한 너 yes, yes. 이제 널 데려갈게 저 높은 정상으로 그런 내 마음이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맨날 그토록 잠만 설치고 밤낮으로 기도만 했어 억지라 뒤치라 이제 그만 어찌나 빛이 나는지 확인하고파 yeah. 내 힘으로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정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끝없는 설레임을 넘어 기나긴 여행 중에 좌절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내게 터시워 후회는 있지만 후회는 없어 아무런 보장은 없지만 희망은 있어 비가 온 후엔 구름은 거치잖아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 아무리 힘겨워도 두 눈을 감지 않아 계속되는 이 게임의 흐름을 끊지 않아 내 자신이 내게 바라는 끊임없는 재개발화 철같은 의진 마치 재개발화 두지를 불태워 더욱 세게 발화 안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되게 하라 3년 전에 이미 내가 뱉은 말 그 말이 씨가 되어 coming soon headline 3-point shot 길이 보인다 기뻐해라 자신감이 기포인다 끊임없이 펀치를 날려 향해 전진하는 것 아픔마저 삼켜내면서 눈물을 나는 가로질러 Ooh, baby 상처마저 뛰어넘어서 나는 그대의 꽃이 되리니 Ooh, baby, baby Oh, baby, come on 끝없는 설레임을 넘어 기나긴 여행 중에 좌절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 하지만 오래 전에 도자 is my turn 오직 영원함 네. 첫 곡은 주석 노래죠. 정상을 향한 독주 2입니다. 2. 김범수 씨가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요. 당시에 우리 김범수 씨가 저 데뷔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김범수의 목소리는 발라드에 특화된 이런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힙합에 피처링을 한 목소리도 상당히 잘 어울렸던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차에 이렇게 크게 틀고 다니면 이제 비트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차에서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오늘 저 취중잡담은 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가지고 간략하게 뭐 멘트를 줄이고 노래를 많이 듣는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의 선곡은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예전부터 이래 모아놨던 예전에 만들어놨던 폴더 중에 힙합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외국공이랑 그 한국 힙합이랑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힙합들 주로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노래들이에요. 이 노래들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중엽담 계속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요. 옛날에 밀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밀림닷컴이 뭐냐면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프리마켓 같은 사이트인데 언더그라운드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소개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명한 사이트였어요. 지금은 밀림닷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가끔 그립기도 한 밀림닷컴이죠. 이 밀림닷컴을 통해서 이제 스타가 돼서 데뷔를 한 가수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힙합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데뷔를 해서 지금 많은 앨범을 발매를 한 원서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제목은 이별 후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렇게 떠날 거라 생각 못했죠.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왜 아직도 잊지 못하죠. 사랑은 왔다 가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가만 몇 달이고 내게는 없던 것 모든 게 변한다고 해도 너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에 다짐을 한 손에 약속을 했어. 사랑 같지 않던 사람뿐인 내게 너 마치 잠이 들때 포근한 폐게 없으면 내 목이 아파 잠도 안 와 너 생각만 강해져야 해 일어나야 해. 하지만 너 없진 단 하루도 힘들어 그저 감으로 너도 힘들겠거는 말 이런 위로하지만 너도 나처럼만 불만 이런 생각하는 나도 이기적이야 이미 남이야. 너도 나처럼 아프다면 나라면 돌아가겠어. 네, 원석연의 이별 후에 듣고 왔습니다. 여자 보컬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원석의 노래에 피처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주보라라는 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보라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원석에는 이 노래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이별 후에라는 노래였고 이 뒤에 또 뭐 후회 시리즈로 사랑 후회도 연속으로 좀 발매를 했었죠. 원석엔 씨의 힙합 음악은 이렇게 좀 감성적인 힙합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보통 감성 힙합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슬프거나 이렇게 발라드 느낌이 나는 힙합 음악을 감성 힙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래들을 많이 즐겨 볼 수 있습니다. 원석엔 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분들은 이렇게 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명곡들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전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애 그들은 아직 아름다움에 반해 한도 보지 못한 거야 마치 그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투명하게 맑은 거야 그게 뭐야 하는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랑의 아름다움을 아직 보지 못한 거야 예이야 네이야 길을 들어 이래서 사랑이란 놀라운 거야 내가 그다지도 부족한 게 뭔지 부족한 게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건 사랑밖에 없단 말이야 정말이야 Got a smile that it seems to me reminds me of childhood memories where everything was fresh and bright blue sky. 나 오늘도 그녀를 위해 나름대로 뭐더 해 줄 게 없는데 고민해. 내가 주위 사람들 보기엔 이상해 그래도 아무리 뭐래도 나 조금 상해 하거나 삐딱하게 굴지 않아 왜냐하면 난 행복해 그래 난 행복해 내가 뭐더 해 줄 게 없나 고민하는 사람만으로도 행복해 이 삭막한 세상에 내 영혼을 밝혀줄 사랑이란 불빛만으로 나 행복해 Now and then when I see her face She takes me away to that special place And if I stay on too long I'll probably break down 네, 이번에 들으신 곡은 조 PD 1집에 수록된 곡이죠. 리얼 러브 2입니다. 이 앨범에 리얼 러브라는 제목으로 두 곡의 노래가 있는데 리얼 러브 2가 그 외국 팝송이죠. 팝송을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상당히 흥겹고 가사도 특이하고 재미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조 PD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가수잖아요. 조 PD가 근데 처음에 1집을 들고 이제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1집 앨범이 나왔을 때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뭐 노래에는 왜 욕하면 안 되냐, 뭐 드라마나 욕에서도 다 욕을 하고 하는데 왜 노래에서는 욕하면 안 되냐고 하냐, 뭐 이런 사회 그 비판적인 가사들이 좀 들어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원하게 그 노래 랩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그 흔히 영화에서 엄청 좀 수위가 높은 영화에서 하는 욕들을 막 그냥 노래에서 막 하죠.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컬처 쇼크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너무 조피디라는 이름을 확연히 알릴 수 있었던 음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욕 이외에도 조피디는 1집,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피디는 1집이 제일 명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마추어적인 느낌도 좀 지금 들으면 납니다만은, 거기 순수한 이제 전형 이제 조피디만의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정신이 가사에도 잘 묻어나고 음악도 좀 당시에 엄청나게 신선한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점점 대중적인 음악으로 바뀌면서 다른 가수들과 좀 차별화가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피디의 1집 스타일이 상당히 그립네요. 그래서 조피디 1집의 수록곡인 리얼 러브 2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다음 들을 노래는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죠. 최근에 그 10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해서 한 번 더 말해줘로 상당한 또 히트를 얻었던 그 대한민국 힙합 대중화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우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Hey yo! This is the shit that y'all ain't ready for. This is the shit that y'all ain't ready for. I said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딕션과 함께면 너도 champion. Hey hey hey. 줄 때 왕따가 구타당 할 때 백 있어 유죄가 무죄가 될 때 배고픈데 밥이 없을 때 누가 새틀벌레 무슨 밟을 때 사랑했던 니가 나 잘 때 니가 도리도리도리 춤을 출 때 아파도 병원에 못 갈 때 은메달 따고도 너 울 때 차가 막혀 화사 껴야 할 때 집어쳐 이 음악에 미쳐 Get it on, get it on. Get walk, 다른 모든 것을 잠재워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챔피언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hey hey hey 아시아 새로 태어난 힙합 바비요 Step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딕션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hey hey hey 아시아 새로 태어난 힙합 바비요 네, 진우션의 에이요 듣고 왔습니다. 에이요는 뭐 워낙 유명한 노래죠. 진우션은 처음 데뷔할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은 그 듀오인데요. 진우션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1집에서 4집까지 모두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2집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뭐 90년대에는 CD보다 이제 테이프이 더 이제 이렇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1, 2집은 제가 테이프를 소장을 하고 있고요. 1, 2집 사이에 또 1.5집 있었죠. 그 잉글리시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도 제가 그 테이프로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4집은 제가 CD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3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에이요였습니다. 2집까지의 조금 대중가요와 힙합의 중간을 오락가락했다면 조금 3집 AO를 발매를 하면서 진우션은 조금 더 힙합스러운 음반을 가지고 돌아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신나게 그 원타임과 진우션이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그 블링블링한 그 네발 자전거인가요? 세발 자전거인가요? 그것들을 좀 유행시켰던 이런 생각도 나네요. 이게 벌써 뭐 십몇 년이 지난 일이니까요. 진우션의 에이요도 올드 힙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음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도 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K 힙합을 좋아하신다면 명반으로 꼽히는 2000년도의 힙합 앨범에 수록된 힙합 가수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이제 피처링을 한 흑열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예시 밀어넣은 사이비의 운명 진정 그렇다면 누구보다 용기는 내리로다 노다 진실한 힙합을 보여주리 What a class my thing hip-hop 공부 뜨거운 연합안에 퍼져 있던 동자들의 나나 땅한 그 앞이 그것은 힙합 검은 열기의 융합 All we do is drop it We never gonna stop Clock back reload when my shit is in wreck mode I flush more niggas than shit flowing in a mode code Red calling all MCs There's a new bitch in town and they trying to bottle seeds By all means please take notes on how to be me But do this shit correctly Finesse the mic with technique Focus flow directly to the dome as I inject thee I damage you severely with my mic with seeds I gotcha, 소리 낮춰, 문 닫춰, 방에 갇혀 지쳐있는 모두에게 받쳐 나는 알아도 도를 모르면 닫혀 방식을 알아도 답을 모르면 닫혀 흐트러진 정과 의를 바로 맞춰 네가 바라는 흑열 세계에 불을 밝혀 여기 닫혀 애서부터 나부 닫혀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을 가벼 Everyone wanna be a tough guy Everyone think they live a tough life We'll see who I We'll see who wanna fight a good war Every night puts a storm Fight with all your might Oh no I ain't taking shit Chaos의 힘은 이젠 제어되어 굳게 박힌 발밑으로 내게 굽어 접어 들어 난 더욱 큰 힘으로 그것을 빚어 바꿔부려 찰나의 밀레니엄에 뿜어내린 날 믿어 자 시작하라 지금껏 자라온 그 꿈과 곁에 우리의 하나의 뜻에 합체하라여 Live in your life don't be afraid of barrier 일어나라 Generation Hip Hop of Korea Korea What a claim is my thing Hip Hop 연합안에 퍼져 있던 동자들의 단합 강한 그 앞이 그것은 힙합 검은 열기의 융합 All we do is rock, we're never gonna stop What a clan is my thing, hip-hop 고급고급 연합안에 퍼져 있던 동자들의 단합 강한 그 앞이 그것은 힙합 검은 열기의 융합 All we do is rock, we're never gonna stop 네, 흑열가 들었습니다. 흑열가 이 노래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들이 힙합 한국 힙합에서 한 가닥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출연해가지고 2연도의 음반 마지막 트랙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흑열가 저도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노래 예전에는 이 노래 많이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힙합을 한다면 이현도가 또 곡을 되게 잘 쓰잖아요. D.O.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이 되게 좋은데요. 뭐 한국 힙합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듀스의 이제 이현도, 이현도가 만들어준 다른 사람들의 곡들은 대부분 좋죠. 근데 본인 곡들이 좀 별로 마음에 드는 곡들이 없는데 어쨌든 이 음반에 수록된 흑열가는 명곡 중에 명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노래는 조금 힙합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 YG의 양현석 사장님의 그 솔로 1집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를 한 곡 들고 왔어요. 발라드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 한 번만이라도 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한 번만이라도 라는 이 발라드 곡에 YG의 1세대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 프로듀서 페리가 이제 랩으로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요. 페리의 랩이 상당히 독특한 노래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간직한 너에 대한 그리움 색바랜 사진 위로 쌓여만다는 저 먼지처럼 너는 내 가슴 속에 이 세상 어딘가에 묻혀 살아가겠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겠지 단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렇진 않을 텐데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하고 있는지 넌 정말 Inside that you wanna ride up my way. Who say? I say, never break a shade. I'm to pick you up on a Saturday, bring it back Friday.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It's so good like a chicken wing. Gonna make it through the rain. Never feel the pain, but we're steady game. Take it to the same. All aboard when the bells ring. Never miss your name. All the window pane, you're the same in my brain. Reminiscing days and the fun playing all the kiddie games. Shining with the sun to the woman you became. Picking out your mind cause you never had a shame. Could it be she fly? Yeah, that's the name. What you want, I got it for you. Take it to a bigger level, ain't a dime a ring. Can I shine, what you bringing all among the grain? Want you all in my frame. Gotta get you with the rubber dub, the everlasting love. That's all I'm thinking of. It's the vision that I'm missing in my eyes. Steady wishing for the time that you're showing up. So I can move on up. 나는 것만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렇진 않을 때 정말 행복한지 단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렇진 않을 텐데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하고 있는지 넌 정말 네, 이번 곡은요, 아, 구리구리 뱅뱅! 양동근의 데뷔곡, 구리뱅뱅입니다. 사거리 제일 생명 사거리 구타월의 골 지나간 낭력 사거리에 자동남아 뼈질을 긴건 심호대 정확히 밥은 막에 그 꺾임을 뒤따라 보는데 숨어져버려 종료회는 허여 빨리 좁아 hurry up Let my eyes bling bling blue. day, cruising the highway, ready for some hot bay. About 100 degrees, me and my dog, man, up to no good. Spot up a shorty when the road down, hot box set free. That's what I call a hot recipe. Tank top, slinging on that Coca-Cola body. She just ready to get sliced up, iced up. Look at the turns on the thing, thing. She make a dog wanna go bang, bang. 갱생. 그러나 보지 못해서 내가 눈이 나빠서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어 개빠서. 2001년 에이프릴 17일 작은 형 생일 여신 남질 아프정 밤소리에 그녀를 본 것만 mistake. I'm a freak niggas take a rice cake. There's a lot of the girl. No. She's only one. No more in Korea. She's a perfect. She's star. 어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나도 몰라. 그날 이후 아무런 어리는 적이 없어. 양서에도 I don't 혹시 I don't about PM 10 17 every 2000 more 2kids 와 아프정 밤 그리고 어딜 더 Yo time woman. It's another day. 네, 양동근 YTG 구리뱅뱅 들고 왔습니다. 아, 양동근의 힙합은 많이 들으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한국말이 영어처럼 들리게 하는 특이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구리뱅뱅 가사를 처음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이 가사집을 보면서 잘 들으면 아 그런 말 같기도 하다 이렇게 들었던 노래를 들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노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노래 다 계속 듣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는 DJ DOC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네, DJ 니오 씨의 사랑을 아직도 난 이 노래는 당시 그 여성분들이 힙합 음악 어떤 거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답할 때 많은 분들이 대답을 DJ 니오 씨의 사랑은 아직도 난 이 노래가 좋아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던 그렇게 여성분들께 인기가 있었던 노래로 기억이 됩니다. 이 노래 가사를 차근차근 들어보면 좀 공감가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감성 힙합으로 상당히 괜찮은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DJ DOC 노래인데도 그 노래 파트를 김창렬 씨가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김창렬 씨 목소리보다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시는 이 목소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또 감성 힙합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사랑 이야기는 아닌데요. 드렁큰 타이거가 부르는 엄지손가락 준비했어요. 드렁큰 타이거가 지금은 타이거 제이키 혼자서 활동을 하는데 당시에 DJ 샤인의 끄렁끄렁한 목소리가 그리워서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어느새 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너무 빨리 가는 저 시간을 먼저 보내. 지난 뒤쳐져서 숨을 돌려볼래. 나무 위에 새들을 향해 길을 교려볼래. 눈물을 흘려 아직 남자답게 영화 모든 색깔 맡은 엄마의 머리카락 왜 자꾸 저러지나 시간은 어디 가나. 저 해와 다른 바삐또 오락가락 하늘과 땅 사이로 시내 자꾸 놀이 또 이 봄이 지나 여름 벌써 첫겨울 바람이 내 이마 위에 삼전을 더 진하게 그리니 너무 빨리 가는 저 시간을 먼저 보내. 잔잔한 일 젖어서 고개를 둘러볼래. Just another day we're living in the hood. Just another day in the hood. Feeling good today. Come on. 네, 아 오랜만에 듣는 DJ 샤인의 끄렁끄렁한 래핑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DJ 샤인은 지금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무슨 옷가게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드렁크 타이거는 DJ 샤인과 타이거 JK가 함께 만났을 때 진정한 드렁크 타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4집 명곡 중에 한 곡이었죠. 엄지손가락 듣고 왔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았네요. 한 두 곡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컴필 앨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1999 대한민국에 수록된 당시에 이 노래로 허니 패밀리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뒤로 이제 리쌍도 나오게 됐고 한 이제 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저 미료도 여기 허니 패밀리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이름을 알리게 된 허니 패밀리의 노래 우리가 채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게 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좌절감 속에 많은 이들의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지만 맘만 모두 마찬가지 하루살이 하루 살기 위해 부시의 힘을 다해 하루 살잖아 우리같이 길들길이 깨리 그 앞에 영구히 넣어주라 미의 수저 그리고 당신 우리같이 해봐 Yo. 들어봐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대해는 하고 있는 거야 실없는 우리나라 급격히 믿어 말고만 있는데 6.25 사변 이후 처음이라 모두들 말했는데 난 너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죠 힘없는 내 자신만 탓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후하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아픔 우리는 지금까지 다 같이 느껴왔어 저 이제는 모두 다 같이 웃어봐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봐요 그 모든 사랑 우리는 느껴왔었죠 우리는 서로가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TV를 켜면 그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억신배를 느껴지고 울고 있는 아이들 직장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아버지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모든 이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이들 이제 힘을 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이 아닌 우리들의 사랑으로 말이죠 yeah. 우리 같이 해요 hey, 날 따라 해요 hey,

안자면 아는 채로 모르면 모른 채로 You just shut up and listen 마치 미친 지진처럼 무려 퍼질 나의 외침 Check it 우리 원자만 셋 몰려 빠르나 with third time for your mind